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콤 그래드웰의 아웃라이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이야기 끝에서 제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들만의 어떤 행운과 기회,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혹시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이제 지난번 에피소드를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과 조금 다른 뭐 결국 이제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조금은 약간 다른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부자 1위가 그 빌 게이츠라는 건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개인용 컴퓨터의 이제 기본 운영체제 OS라고 그러죠. 이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입니다. 자, 이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이제 컴퓨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프로그래밍만 하다가 하버드까지 들어갔다가 중퇴하고 회사를 세웠는데요. 그게 이제 대박을 쳐서 이제 떼부자가 된 거죠. 요 정도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이제 레이크사이드라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이게 이제 나름 엄청나게 좀 비싼 사립학교여서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로서는 이제 매우 드물게 컴퓨터 터미널이 그 학교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 걔네들 이제 컴퓨터 동호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그 학교에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 빌 게이츠는 이제 그 당시 그 비싼 컴퓨터의 접속료를 내지도 않고도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물론 그 당시 컴퓨터 터미널의 그 접속료가 이제 워낙 비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산도 뭐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동호회 자체도 완전히 이제 폐쇄되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빌 게이츠의 1년 선배의 아버지가 시내에 어떤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름 컴퓨터 좀 만진다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 그 알바를 뛰면서 컴퓨터를 이제 계속 만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경험을 쌓은 빌 게이츠는 근처에 이게 시애틀에 살았으니까 이제 워싱턴 대학의 그 컴퓨터 센터에서 알바도 그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되었던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알바를 뛰면서 물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그 정도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던 인력 자체가 매우 매우 드물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일이었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빌 게이츠는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버드로 이제 진학을 해서 2년간 이제 프로그램만 중장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퇴를 했으니까 대충 약 한 7년 정도 아주 쉼 없이 계속 프로그램에 몰두해서 프로그램만 한 셈이 된 거죠. 이게 뭐 한창 때는 뭐 하루에 뭐 10시간도 넘게 했다니까 컴퓨터 앞에서. 그러니까 뭐 1만 시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을 것 같네요. 결국 빌 게이츠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1만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빌 게이츠의 행운은 그 자기의 고등학교,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부터 시작된 건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물론 요즘도 이제 컴퓨터 앞에 빠져갖고 사는 애들 무지 많죠. 사실은 뭐, 이제 아마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모두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성공을 할 수는 없죠. 왜냐? 자, 이미 이제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컴퓨터를 갖고 성공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당시만큼 이렇게 쉽게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하려면 어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딱 넘어가는 그 단계, 그 변화의 시기를 딱 잡아야 한다는 건데 이건 아주 극소수에게만 지워주는 아주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이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해는 우리가 이제 보통 1975년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 어떤 적당한 가격의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이제 출시되었던 시기입니다. 보통 이제 연구소나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컴퓨터가 막 이제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1975년 당시 아직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실 뭐 공부하기 바빴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미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뭐 가정 꾸리고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이 부장난감 같은 거 그거 하면서 인생 걸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그런 기회를 공격적인 자세로 움켜쥘 만한 그런 사람은 한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 요 정도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975년 당시에 21살, 22살, 요 정도였던 그런 세대들, 바로 이제 이들은 그런 어떤 대단한 커다란 그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975년 21살이었던 청년이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 그 태어난 시기는 이제 1955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 1955년생이죠. 그때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 양반 역시 195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이후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일구고 있는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또한 1956년생입니다. 자, 이제 빌 게이츠와 함께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같이 창업했던 초기에 폴 알렌이라는 사람은 1953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뭐 썬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유닉스 시스템에서 되게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창업자 역시 이 빌 조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도 1954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구글, 현재 이제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 같은 경우에도 1955년생입니다. 이건 뭐 뭔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출시되었을 그 시점에 대학생이었다는 공통점 이외에도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학생이 되기 이전부터 이 컴퓨터 터미널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모니터에 키보드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약간 편지봉투만한 요만한 그 카드를 하나하나 이제 구멍을 뚫어갖고 문자를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되었었습니다. 이건 좀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잠깐 그 자료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다시피 그 카드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근데 이 구멍을 뚫는 방법을 이렇게 키펀처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치면 키펀처가 치면 거기에 맞춰서 구멍이 뚫려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카드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이 방금 보셨던 이 동영상처럼 이 펀칭 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번거로운 것은 뭐 제껴두고서라도 어떤 그 프로그래밍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펀처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펀처가 그걸 타이핑해가지고 구멍이 뚫린 이 카드 뭉치를 만들어주면, 그걸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오타가 나거나 잘못, 콤마 하나 잘못 찍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카드만 펀처에게 또 다시 갖다 줘서, 그거의 순서에 맞게 끼워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드 한 장이 결국 이제 프로그램 코드의 한 줄에 해당했으니까 보통 한 300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300장의 그 어떤 카드가 책처럼 아주 이 정도 두께 되는 그런 이제 카드 뭉치를 이제 들고 왔다 갔다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뭐 사실 재수없게 이거 확 떨어뜨려가지고 막 헝클어지면 이거 뭐 짜증 엄청나게 났을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몇 개씩 짜고 뭐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방식이 모니터와 키보드로 바뀐 것이 이제 1970년대 초. 그러니까 이제 시분할 터미널이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분할 터미널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대형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고 이제 그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인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직접 그렇게 아까 펀칭처럼 막 이런 짓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렇게 컴퓨터 성능이 막 점점 빨라지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를 이제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서도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시그널 터미널이 나오면서 기존의 이런 그 펀칭카드 방식의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코드를 때려 넣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만드는 방식이 개선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금방 또 고치고 결과도 빨리 확인하고 이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속도와 어떤 효율이 엄청나게 예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장치인 메인 프레임에 직접 접속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접속료가 사실은 이제 엄청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막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이제 몇 개 일부 대학만 그런 이제 환경이 갖추고 있었으니까 그런 환경 자체가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런 그 1955년생들이 바로 이 비싼 터미널에 접속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이미 20살 되기 전에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예를 들었던 빌 게이츠는 이제 뭐 부유한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그 레이크사이드라는 고등학교의 컴퓨터 동아리에서 바로 이런 터미널을 통해서 메인프레임을 접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대가로 불리는 이제 빌 조이, 이 양반도 이제 1971년도에 그 미시간 대학에서 그 컴퓨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 미시간 대학도 그 흔치 않은 그 시그널 터미널이 설치됐던 몇 개 안 되는 그런 학교였던 겁니다. 자, 빌 게이츠에게서 이제 학창시설, 자유롭게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의 시간을 이제 많이 쓰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개인용 컴퓨터의 탄생을 맞이한 이 많은 대학생들이 모두 이제 빌 게이츠처럼 프로그래밍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냐? 그건 또 아니고, 그렇다고 프로그래밍 연습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 모두가 그때처럼 어떤 개인용 컴퓨터의 그 시대가 출현되는 그런 시기에 아다리가 딱 맞았던 것도 아니란 사실이죠. 이게 뭐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했다고 또 적절한 시기를 타고나는 기회도 얻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환경과 기회 이런 그 오묘한 조합, 어찌 보면 이제 엄청난 행운이 있어야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계층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있죠. 이제 이게 정말 옛말이 됐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와서는 이제 계층 간의 간격이 더 점점 커져갖고 이제 뭐 가난한 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칼 알렉산더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이제 초등학생들을 이제 그 집안에 사는 정도에 따라서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이렇게 나누어 갖고 이제 추적 조사를 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세 분류의 아이들을 학기 중에는 이제 모두 비슷비슷한 정도로 성적이 오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빈곤층이 부유층보다도 또 더 성장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되는 이 변화는 바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유층은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독서, 뭐 다양한 활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중적인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실력이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 실력이 이제 빡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듯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이 빈곤층의 아이들은 사실 이제 방학 동안에 거의 이제 실력이 늘지 않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이제 나온 거죠.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과외 활동하기 힘들겠죠. 뭐 독서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집에서 뭐 일 시키면은 뭐 아르바이트 하고 오히려 뭐 그렇게 했을 상황이 더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방학 때 학기 중에 성장하는 것에 약 25%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차이가 초등학교 한 6년 동안 누적이 되면 졸업할 때쯤 되면은 뭐 확실하게 차이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 이제 졸업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부유층과 빈곤층이 확실하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차이는 결국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이거라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화제를 전환해서 재능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재능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걸까? 이거 중구장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만 투자해서 노력만 하면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하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게 아무래도 또 뭐 더 유리할 것 같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평범한 아이들은 10번 들어서 이해되는 거를 이제 뭐 한 번만 딱 들어서 이해한다. 당연히 이제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학자, 루이스 톨먼이라는 이제 심리학자의 연구를 한번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이스 톨먼이라는 사람은 이제 교육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IQ 테스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Q 테스트를 이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톨먼은 이제 IQ 테스트를 통해서 아주 그 뛰어난 IQ, 즉 이제 재능을 갖고 있다, 머리가 좋다, 이런 아이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궁금한 거죠. 정말 이 흙 속의 진주 같은 뭐 이런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할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해서 IQ가 약 135가 넘는 수제 이상이죠. 어쨌든 135 이상이니까. 그런 아이들을 1521명을 대해서 이제 추적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수십 년에 걸친 이 터먼의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점차 성장함에 따라서 이 터먼 연구는 성장하니까 이 대를 이어서 이 연구를 계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90년 넘게를 이제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 터먼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뭐 이렇게 가지고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아직도 이 터먼 연구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최초의 그 표본 집단으로 잡았던 이 1521명의 어린이 중에서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어찌됐든. 어쨌거나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어떤 최초의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IQ가 매우 높은 이런 이제 천재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기대와는 조금 좀 틀리게, 예상하고는 좀 틀리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뭐 한두 명 정도 이제 판사 나오고, 뭐 주지사 정도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 약 한 1500명 정도의 표본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일반적인 어떤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떠칠 사람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무작위로 추출한 어떤 표본 집단과 비교해서 거의 뭐 별 차이도 없고는, 결국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쓸데없는 연구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이런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지능과 어떤 성공과의 사이, 그 어떤 연관관계, 상관관계, 이거를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보니까, 이건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좀 웃긴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떤 두 명의 천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크리스토퍼 랭건이라는 사람인데, 좀 재밌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죠. 그 미국에 그 유명한 퀴즈 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1대 100의 경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그 엄청난 상금을 탄, 뭐 그렇게 해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랭건의 IQ가 195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평균의 IQ가 이제 100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이제 말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대 때 이미 대학원 과정의 책을 이제 읽고 이해하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그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있죠. SAT. 거기서도 만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랭건의 성장기는 이제 매우 좀 비참했는데요. 집안이 이제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양아버지한테 이렇게 키워지면서 계속 이제 얻어맞고, 가정폭력의 이제 희생자죠. 그렇게 이제 얻어맞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머리가 좋다 보니까, 어떤 천재성 뭐 이런 게 있어서 맨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이제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좀 이상한 게, 이 사람이 실수로 등록할 때고 시기를 이제 며칠 그 놓쳐갖고 1년 반 만에 학교에서 이제 잘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소방관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뭐 야간대학이라도 좀 댕겨보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이제 야간대학 다니는 걸 이제 허락해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도 야간 대학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독학으로 뭐 여러 편의 논문도 쓰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이게 뭐 백그라운드가 스펙이 좀 낮고 학력도 별로 별볼 일 없고 그랬으니까 뭐 이 사람의 이제 논문이라는 게 학계에서 뭐 인정받고 그러기가 쉽지 않았겠죠. 뭐 당연히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퀴즈 대회 나와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랭건이 이런 자기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이 불합리로 가득 찬 이런 사회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이제 인터뷰 중에 쏟아내게 됩니다. 이거 말이야, 대학교 행정이라는 게 융통성도 없어가지고 며칠 고 며칠 늦었다고 등록도 안 받아주고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직장이라고 했더니 직원들한테 공부 좀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근무 외에 내가 좀 학교 좀 댕기겠다는데 그런 것도 허락도 안 하고 말이야. 불만이 가득 찬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인터뷰 중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랭건과 비교 대비되는 또 다른 천재 얘기를 하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이제 물리학자인데요. 이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나름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양반입니다.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되게 유명한 양반입니다. 근데 이 오펜하이머 역시 엄청난 천재였는데 이제 많은 천재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도 약간 좀 똘끼가 있었던 괴짜였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시절에 이제 자기랑 좀 교수가 성격이 잘 안 맞으니까 이 교수를 독살까지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결국 당연히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랭건과는 틀리게 이 오펜하이머는 가볍게 그냥 학교에서 그냥 정학 정도, 정학 조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는 이제 등록 며칠 늦었다고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완전히 재적을 당했는데, 이거 뭐 누구는 지도교수를 막 독살하려고 했는데도 정학으로 끝났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 뭐 오펜하이머의 지도교수가 뭐 부처쯤 됐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이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차이, 즉 이제 오펜하이머는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자신의 행동을 잘 포장을 하고 변호를 해서 어찌됐든 사실 따지고 보면 까놓고 봐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걸 이제 정황으로 딱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랭건은 이렇게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포기하고 이런 거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게 여러 사람들 제가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아네트 나루라는 이제 사회학자의 연구를 한번 또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님은 이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의 어떤 교육 환경과 그 영향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부유한 집안의 부모들은 이제 아이에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절, 그리고 이제 말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죠. 근데 이제 가난한 집들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대부분 이제 애들한테 이제 무관심하고 방목해서 이런 키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아이라고 해도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그냥 그 교육이 끝났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애들한테 다 잘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난한 집들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는 집, 부유한 좀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어떤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타인에게 좀 소극적이고 눈치 보고 좀 수동적이고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어떤 부모들의 이런 두 부류 간의 어떤 도덕적인 차이는 없겠지만 아이들한테, 그들의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 관리를 받았던 그런 이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자신이 다른 좀 특별한 존재로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자신이 어떤 필요한 것을 뭐 자신에게 요청하고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좀 사회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이런 행동 양식을 좀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낯선 사람과 이제 부드럽게 소통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존감, 자긍심 뭐 이런 측면에서도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보다는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훨씬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이렇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런 오펜하이머와는 다르게 이 랭거는 자신이 어떤 필요한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 능력이 사실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며칠 고 늦은 거 일정 좀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협상도 간단한 요청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욕만 하고 아 이제 에이 뭐 이거 나하고 안 맞네 이제 학교 때려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거나 어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실용지능, 자, 다시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practical intelligence라고 부르는데요. 이 실용지능은 뭔가를 이제 알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실용지능은 사실 이제 IQ로도 측정할 수가 없죠. 위에 예를 보듯이. 이건 또 그렇다고 또 타고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후천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그런 능력인데요. 이건 이제 대부분 어린 시절 가족에서 부모들이나 가족 환경 내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이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어떤 이 실용지능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 이제 지금 얘기했던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경우처럼 말이죠. 자,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만 합니다. 또 그들과 이제 효율적으로 당연히 협업을 해야만 하죠. 자,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매사에 의심하고 눈치 보고 뭐 이런 이따위 태도는 사실 이제 성공을 가져다 주기에는 되게 어려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혼자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터먼의 연구에서도 특별히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을 좀 추가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패한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별로 이제 좋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의 학력은 좀 낮고 집안도 이제 많이 가난하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집중 양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옷도 뭐 옷차림도 뭐 지저분하고 이웃으로부터 평도 뭐 좋지 않고 뭐 옷차림이 깨끗한 아이하고 이제 더러운 아이가 이건 뭐 성격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서는 좀 잘 꾸며야 한다는 것을 좀 배운 아이와 그걸 이제 배우지 못한 아이의 그런 차이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난 IQ를 갖고 있었지만 환경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어떤 주변의 도움을 이렇게 받지를 못했고 결국 이제 그 아이들의 재능은 그대로 이제 지능 속에 묻혀버리는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지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IQ가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크게 성공하기는 찬스는 많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남들 한 시간 공부할 때 뭐 이건 보통 사람 한 시간 공부하는 거 뭐 두세 시간 열 시간 공부해 겨우 따라잡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사실상은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 연구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역시 그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도 IQ를 조사해 보면 사실 110에서 한 140 사이 요 정도로 해가지고 되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근데 결국 여기서 성공의 공식은 어떤 재능과 그리고 연습에 합이 되는데 재능보다는 사실은 연습의 비중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아주 많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연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환경 또한 타고날 수 있는 그런 또 행운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와도 이제 스틸 약간은 좀 찝찝한 기분이 이제 그대로 좀 드는데 이건 뭐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부자 부모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 이건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거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뭐 이럴 수 있는데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이죠. 자,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웃라이어의 저자인 글래드웰은 마지막 사례로 뉴욕 빈민가의 한 학교를 소개하게 됩니다. 1990년에 뉴욕 브롱크스 지역의 KIPP 아카데미라는 대충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모집하는 실험적인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뉴욕의 그 브롱크스라고 하면 일종의 슬럼가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근데 그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극극 빈곤층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의 편부에다가 편모에다가 뭐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일단 이 학교인 KIPP에 들어온 후에 졸업할 때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서 졸업생의 약 90%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 중에서 또 다시 80% 정도는 대학까지도 가고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가 대부분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최초의, 그 집안 최초의 대학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이제, 그래서 현재 이게 실험적인 학교가 성공이 돼서 현재 이제 미국 전역에는 한 약 50여 개 정도의 KIPP가 있는데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들어가기만 하면 성적이 쭉쭉 오르는데 다들 뭐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 KIPP 학교의 비밀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보통 일반 그 공립학교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몇몇 학교들 빼고는 대부분 이제 전통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진 않습니다. 이렇게 뭐 창의력이니 뭐 이런 거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또 어찌 보면 이제 과잉교육이 이제 걱정된다 뭐 이건데 어떤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러면 이제 뭐 휴식도 좀 충분히 해야 하고 뭐 많이 놀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방학 제도라는 것도 바로 이런 사상에서 이제 공립학교 초기부터 생겨난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뭐 주 5일 수업은 물론이고 이제 평일에도 공부를 뭐 많이 시키지 않죠. 근데 이 KIPP는 특이하게 다른 공립학교들과는 다르게 공부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저녁 5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놓고 그냥 공부를 막 계속 시키는 거죠. 수업 시간도 다른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50%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도 엄청나게 많아갖고 집에 가서도 뭐 거의 10시까지 뭐 책상에 앉아서 숙제 풀고 뭐 이래야 할 정도로 이제 학습량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학교는 특이하게 토요일 날도 수업이 있고 방학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일단 KIPP에 입학한 아이들은 이제 다른 공립학교에 다니는 애들과는 비교해서 정말 몇 배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 학습 시간과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 학습 강도 이게 결국은 이제 KIPP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었던 거죠. 이 KIPP 학생들은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나 돼야 겨우 이제 잠잘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이제 견뎌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저녁 시간과 뭐 주말 친구들 같은 거 다 포기하고 그 결과 KIPP가 주는 어떤 노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당연히 어떤 집중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 그 스스로 성장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적도 오르고 나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친한 친구였던 두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제 이 KIPP에 입학을 했고 다른 아이는 이제 일반 공립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게 친했던 이 두 아이가 얘네들이 이제 한 몇 개월 안 돼서 오래 가지 않고 그냥 헤어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가. 이게 왜냐면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죠.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제 많이 달라진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공립학교로 이제 진학했던 아이는 이 KIPP에 다니는 친구가 왜 그렇게 미치듯이 공부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적이 좋아진 것을 듣고는 야, 걔는 머리가 자기보다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게 노력했고 노력하지 않았고 요 차이밖에 사실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열심히 뛰어놀아야 될 그런 청소년 시기에 뛰어놀아야 되나? 자시간 뭐 하루 종일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일부 사람들은 뭐 아동학대니 뭐 이런 얘기까지도 오바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방과 후하고 좀 주말은 좀 애들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타고난 환경과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무언가를 희생해서라도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차이는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리고 보다 많은 기회를 우리 아이들한테 손앞에 가져다 놓는 거,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아이들을 또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앞에다 가져다 준 기회를 실제로 움켜잡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 본인들의 의지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에서 제가 1만 시간의 연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사실 이제 기본적인 재능과 또 부단한 노력 그리고 부모의 지원, 이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더불어 어떤 훈련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피드백, 즉 이제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나마 시도라도 해보려면 최소한 어떤 자발적인 동기부여라도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이제 친한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이 후배한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들을 이제 붙잡아 놓고 나중에 너는 어떻게 좀 살고 싶으니?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 녀석이 뭐 한 대충 한 30평짜리 집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차도 뭐 최소한 뭐 중형차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외여행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고 싶고, 외식도 뭐 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면서 살면, 그러면 그 정도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뭐 그 아이의 욕심이 엄청나게 크고 이런 건 사실은 아니죠. 사실 뭐 근데 따지고 보면 의도적으로 보면 이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곁에 앉아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자. 자, 30평짜리 뭐 집값 뭐 비싸 그러니까 요즘 뭐 전세도 없어지고 하니까 대충 이제 월세로 계산해 보면 뭐 한 100만 원 오케이. 차도 뭐 네가 뭐 한 방에 살 수도 없을 테니까 할부로 사게 되면 할부금 월 얼마? 아 오케이. 자 이왕 이제 야 그렇다고 네가 뭐 그때 되면 아빠도 이제 다 은퇴하고 돈도 없을 텐데 그래도 아빠한테 그 월 얼마씩 용돈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 한 50만 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계산을 두드리고 본 거죠. 그랬더니 대충 이제 월 한 350 정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대충 한 4천 정도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 적은 금액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네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될까? 최소한 그 정도 연봉 받으려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 최소한 뭐 요즘 얘기하는 인서울 정도는 되는 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걔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이게 요즘 보통 그 수능시험 보는 사람들이 한 60만 명 정도, 매년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말 인서울 되는데 정원이 뭐 한 9만 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좀 이상한 과나 뭐 이런 거 좀 빼고 그러면 최소한 상위 한 5% 안에는 들어야 그 좀 웬만한 그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데를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랬으면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넌 지금 내 학교에서 지금 5% 안에 드나? 딱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얘가 이제 딱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아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부터는 네가 잘 생각해야 된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자 아까 쭉 적었던 네 희망상 그 리스트를 하나씩 빼나가던가 아니면 네가 죽어라고 뭐 노력을 하든지 5% 해가지고 5% 안에 들어가던가 그거 둘밖에 더 있겠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랬더니 이제 이 녀석이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자발적인 동기부여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글래드웰의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빌어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이제 노력과 환경, 기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어떤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사실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그들의 성공은 어떤 숨겨진 어떤 이점과 어떤 특별한 기회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그런 도움이 그들의 어떤 1만 시간 동안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계기가 된 거죠. 한 개인의 환경은 그 성공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주변 사람의 지원과 어떤 공동체가 부여해준 그 어떤 기회의 그런 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은 아마도 이제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부모의 경험을 전해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자, 우리 아이들의 성공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아웃라이어 같은 성공 이거 절대 쉬운 얘기 아니죠. 사실 뭐 아웃라이어 그야말로 아웃라이어입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성공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웃라이어가 되길 바란다. 욕심이겠죠. 또 어찌 보면 이제 오바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플라톤의 국가를 소개하면서 어떤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웃라이어도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 이상적인 사람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최소한 남들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웃라이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의 이상론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지향점 같이 교육할 때 적용을 하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모로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전달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희생해야 되는 것은 또 뭔가, 그리고 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또 이런 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또 성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아이들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